물론 이제 애기들한테도 많이 쓰지만 이제 보통 집에 애완견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우리 애기한테는 갑자기 이런 비유를 들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꽁지도 제가 집이란 말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엄한 거에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먹으려고 하거나 같이 데리고 나왔을 때 그러면 꽁지 치즈 초코 이런 말을 이제 알아요 강아지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약간 아프게 조사해. 이러면 안 하니까. 이렇게 조금 우리 또 나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꽁지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 아, 그리고 오늘 그 미국서 소포를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라디오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나 봐요. 꽁지가 내가 자기가 주인인지 모르고 이방인처럼 그냥 새로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말 많이 한다는 얘기를 라디오 통해서 들으셨는지 선물을 뭘 주셨냐면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사람이랑 집에 애완견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거 갖고 꽁지랑 같이 친해지라 이거야. 아유 참 진짜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보고 한참 웃었어요. 또 이제 그 마이티 시각을 봤거든요. 영문으로 다 영어로 편지를 써주셨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안 만나서 자료 같은데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형 이거 개랑 사람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공룡이라고 그런 거 있다고. 그래서 내용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제 꽁지랑 같이 약간 사이 좋아져라 이런 것처럼. 예, 야, 넌 복받은 개다야. 어? 쥐잘 만나갖고 좀만 기다려라. 내가 시간 나서 맛있는 거 줄게. 난리 나겠네. 자, 똘똘한 아들내미를 위한 노래. 아들은 듣기 싫어하겠네요. 들어오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또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귀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천민 씨가 부르는 더럽지 않은 깨끗한 노래 쥐 들려드릴게요.